인간들은 항상 내게 말했어 너무 튀지 말라고 세상에서 뒤처지기 싫으면 너를 말 들으라고 네가 꾸는 꿈들은 아무나 쉽게 이룰 수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이해 못할 걸 yeah. 아직 많지 않은 나이지만 겁많은 니들과는 달라 뭐든지 달려 드는 습성 절대 못 말려 한순간 한가지 딱 그것만 하는 타입이니까 막지마 내 멋대로 할 테니까 너 말고 하려는 사람들 너무 많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죽어라 쳐봤자 가능성이 없다는 그 말 다시 못하게 그만두는 내 모습 바라지도 마 꼭 난 끝까지 가 내 멋대로 꿈을 꾸는 게 뭐가 죄가 돼 고민만 하다 보면 너무 늦을 거라고 하고 싶은 만큼 열심히 해도 시간은 모자라고 내가 꾸는 꿈만은 절대로 쉽게 포기 못한다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이해 못할 걸 내 멋대로 꿈을 꾸는 게 뭐가 죄가 돼 계속해서 남과 다른 개성 누굴 거 뺏진 않겠어 나만의 색깔을 창조해내어 배운 대로 하는 꼭 누가 시보다는 내 멋대로 내 거대로 찾아가겠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더 당당하게 고개 들어 내 멋대로 꿈을 꾸는 게 죄가 돼 흐물흐물 시간이 흘러 가버렸을 때 가만히 넘기지 않겠어 이제는 나를 찾아가겠어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달려가겠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 세상이 포식자는 꿈을 이룬 사람들 야구 강식 남에게 잡아먹힐 바에 난 끝까지 살아남아 자리 지킬 거야